오늘 제목은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아주 신비로운 게 있어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은 성경의 두 기둥 같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거지만 또 섭리적인 게 있고, 어디까지를 하나님의 섭리라 보고 어디까지를 또 인간의 자유의지, 이 경계를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영호 오션, 우리 형제 왔나요? 네.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의 주권은 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이야기, 사실 하나님 스스로 얘기한 건 몇 장 안 돼요. 그런데 다 인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든 인간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성화가 온전하게 된 사람 찾기가 성경에는 어려워요. 처음에 정말 바닥치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장 성인 만렬에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잘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우당탕탕 쿵쾅 시작을 했어요.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열두 아들을 갖게 되는 과정도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자, 이 아들 통해서 열두 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기반이 되어지는 거야. 우린 이거를 뭐라 그러죠? 보통 한국, 조선 뭐 이렇게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하면은 뭐 건국신화, 신라의 건국신화, 뭐의 건국신화, 로마의 건국신화 이런 걸 읽어보면은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줄을 이뤄요. 그러니까 막 알을 깨고 나오고 할렐루야 늑대의 젖을 먹고 막 일어나서 뭐 로마를 만들고 위대한 인물처럼 만들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부족한, 한국에는 300개의 성씨가 있다 그래요. 예, 그 한 집권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데 대체로 자기 조상은 좀 미화하려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좀 날 것을 보자고요. 날 것을 볼 때 좀 불편해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이 날 것으로 그대로 보기를 기뻐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단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교단이 있어요. 아주 신학적으로나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기에 영국의 성공회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성공회의 시작은 왕이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을 안 시켜주니까 탈퇴해가지고 만든 교단이 성공회예요. 놀랍죠? 근데 그 밑에서 존 스토트는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종들이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교단이 바로 그 성공회입니다. 오늘 이 정도쯤 면역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좀 덜 얼얼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하나만 덧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나갈 때 이 열두 족속에 대한 이 아들들이 결국 족속을 이루잖아요. 열두 족속을 다 상징하는 흉패를 보석으로 한 하나 둘씩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설명보다는 사진이 좋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건 흉패예요.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각 족속별로 보석이 다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대제사장이 가슴에 보석을 담듯이 담아가지고 족속의 이름으로 이 열두 족속이 합쳐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비록 시작은요, 이게 진짜 질이 멸렬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그 아내들도 부적절해요. 사실은 보면 레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여인입니다. 라헬,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몸종들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와 같다고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이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누굴 사랑했다가 야곱은? 라헬이었어요. 7년을 일하고 7년을 더 일하기로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뭐 결혼 못할 것 같은 아버지가 껴 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받음이 없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의 이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31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이 모습을 보시고 아이를 태문을 여셔서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루벤입니다. 루벤.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위로하고 또 사랑받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아이의 이름이 시므온이었습니다.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이를 낳으니까 야곱이 계속 레아의 장막으로 계속 들어가서 아이를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마음으로 야 이제 내 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사라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언을 내줘요. 그 예언의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곳을 보면서 봐야 돼요.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냐면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희한하네요. 예언이 좀 이렇게 멋지면 좋을 텐데, 물론 신명기 33장에 또 예언이 있어요. 열두 족속 따라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비교해보면 재미있습니다. 뭐 다 살펴보지 못할 거예요. 자, 루벤은 일생을 살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예언을 받은 게 뭐였냐면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로서 첫 번째 기력의 사람이지만 그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보면은 또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적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길 원한다라는 또 축복의 예언을 또 받아요.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은 칼 갖고 폭력을 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디나라는 여동생이 생겨요. 이 여동생이 나중에 어떤 족속에게 하몰에게 가서 어떻게 됩니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은 형제들이 가가지고 할례를 다 받으라 해놓고 그러면 동생 죽였다라고 막 이렇게 해놓고 거짓 계약을 맺어놓고 남자들이 할례 받는 중간에 칼을 갖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로 지금 읽고 있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은 계속 레아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면서 누구까지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 유다까지 낳았어요. 유다의 부분을 한번 49장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제가 스톱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와, 이 통치의 규가 있고 엄청난 권위에 실로 메시아 같은 그런 계보가 있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유다의 예수님과 다윗은 어느 족속 사람입니까? 유다 족속 사람이에요. 말씀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이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랑받는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누가 마음이 불편해지겠어요? 라헬이 불편해집니다. 드디어 이 사랑의 사랑의 감정이 변해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관계 안으로 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장의 1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라.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 죽겠다고. 여성들이 이러면 이제 형제들은 곤란해지죠. 많이 곤란해지죠. 막 그냥 편하게 얘기했을까요? 따뜻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줄로 표현됐지만 볼 때마다 아마 이렇게 힘들게 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야곱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뭐를 내요? 뭐를 내요? 성을 내요. 바락 성을 내서 마땜 그렇겠죠. 분위기 아주 험악해졌을 거예요. 그대로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문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아버지처럼 또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뭐 아브라함도 25년 이후에 100세 아들 낳았고요. 이삭도 어떻게 해요? 40세 결혼해서 60세 자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진 않았었는데 야곱은 이렇게 기도해보자, 또 하나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화장창창 쿵쾅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어떤 분노의 방식으로 해서 이 준비되어진 인간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죄는 항상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자, 라헬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바제의 역할로 자기의 몸종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중동의 문화였죠. 우리도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질투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몸종을 이용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 되어 시작.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습니다. 누구가 태어났습니까? 빌하. 뭐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라헬의 뭐 때문에요? 시기와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누가 태어났어요? 단이 태어났어요. 야, 자기 삶의 이력을 쫓아가면 이렇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단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단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에서 떨어지게 하려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주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어떻게 해요? 싸움 나면은 그냥 처음에 당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추격해서 그냥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이. 그래서 말의 뒤꿈치를 팍 물면 말을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과당 넘어지게 하는 엄청난 싸움꾼으로 성장을 하죠. 족속도 그렇게 성장을 해요. 여기에서 사사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싸움 잘하는 거예요. 삼손이 여기서 나와요. 삼손이. 참 재밌죠. 자, 이 단은 나중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단의 이름, 이 족속만 빠져요. 이름 자체가 빠지게 되는 그런 아주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또 족속이 되어집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빌하, 라헬의 시녀 빌하가 또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요? 납달리. 몇 대 몇이에요? 4대2죠. 그런데도 이겼대요. 이 정도쯤이면 이 내 장막에 남편을 이제 혹은 또 어떤 여러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납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달리 49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와,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이었는데 암사슴처럼 갇힌 암사슴이 아니라 아주 자유롭게 아주 평화로운,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뭐 예수님이 거니는 지역, 납달리의 지역이에요. 스불론의 지역이에요. 그곳에 엄청난 축복이 선언되어지는 그 족속의 자리예요. 야, 이 예언은 어쩌면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맞아드는지. 이 납달리, 비록 태생 자체는 묘하고 이상하게 진행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거두지 않고 계속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종이 라헬만 있나요? 누가 또 있어요? 레아의 몸종이 있어요. 실바가 있어요. 자, 레아는 이제 단산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다시 출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몸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 뭐라고요? 가시예요. 아마 이 보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에요. 출애굽계 이 갓 족속에 상징되는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맞고요. 다이아몬드예요. 자, 야곱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네. 계속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했더니. 레아는 누구누구를 낳았다고요? 실바는 누구누구를 낳았다고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아셀은 기쁘다라는 뜻이고요. 이 기름진 땅, 비옥한 땅에서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정말 이 지파가 거한 곳은요 비옥해요.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있고요, 아주 비옥하고 풍요롭고 또 자기 안에 만족함이 있는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참 인생에 또 개인적인 인생을 봐서 이 아셀도 참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멈췄으면 12명이 안 되죠. 계속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몇 대 몇입니까? 할렐루야. 6대2가 됐어요, 지금.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아들 하판체를 전구하느라. 하판체가 뭐냐? 불임치료제예요. 그때 당시에. 자, 이게 누구한테 들어갔다고요? 아, 이게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밭에 나갔다가 발견해가지고 누가 이 경수가 끊긴 누구한테 줬다고요? 레아한테 준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만 이 네 명과 두 명에서 여섯 명이 되어 있는 이 레아에게 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게 레아가 드디어 저기 라헬이 이걸 못 참아요. 자, 15절 말씀, 14절 말씀 보면요, 하반제를 보면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하판제를 전구하느라. 그거 나 줘 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아직도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자, 스토리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이고, 참 애매합니다. 그죠? 이 레아의 표현도 참 이게 애매해요.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가만히 보면 이게 관점의 문제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빼앗은지 솔직히 잘 몰라요, 이게.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를 빼앗고자 하느냐 하면서 막 실갱이를 막 하다가 뭐예요? 레아는 아직도 나는 내 마음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우울하다. 난 아직도 힘들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요구를 들어줍니까? 동생 보니까 동생의 그 상황이 이 마음에 참 아련함이 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동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래하자라고 했는데 거래가 됐어요. 거래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이 정도쯤 되면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자의 주체성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여기저기 이러면서. 그죠? 예. 네. 할렐루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날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언니 레아의 그래도 동생을 위해서 준 것을 그걸 어떻게 해요? 보셨어요. 그걸 보시고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또 다섯 번째 애를 또 준 거예요. 할렐루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갑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사가리라. 예, 이사가리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레아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라고 자기 인생을 자기 아이와 더불어서 인생을 해석하는, 점점점 남편에서 누구로 옮겨가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뭐 이게 이사갈도요,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이사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10몇절이요? 14절 함께 읽어보시죠. 14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참 섬김의 영이 있는 그런 이사갈이었어요. 시지를 잘 분별하고 섬김과 봉사의 사람은 대체로 이사갈 족속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사갈 말고 또 누가 또 임신이 되어지면 또 레아에게 또 아들을 줍니다. 또 아들을 하나님이. 자,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요?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큰 후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넘쳐나는 이 기쁨이 이렇게 생깁니다. 레아를 통해서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났습니다. 스불론은 상인이에요. 자꾸 지중해랑 뭐 갈릴리랑 이쪽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상인처럼 부유한 그런 게 있고요. 이사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섬기고 많은 족속들을 서로 돕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시세를 잘 분별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라헬은 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걸까요? 여전히 라헬은 의문점을 갖고 인생에 굉장히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젊을 때까지는 가장 이 집중의 이 중심에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름다웠고 가족의 중심처럼 역할이 됐었는데 어느 날 자기도 언저리가 되고 변두리가 되어지고 몰려나는 이런 느낌도 받고 왜 나는 안 되나라는 생각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영적인 삶의 기회예요. 정말 그래요. 인생의 모든 위기는 하나 앞에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고 깊이 들어가는 성숙의 문이에요. 라헬은 그러지 않았으면 이 라헬은요 진짜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자기가 1등 다 했는데 할렐루야 또 1등 하려고 그러고 옆 사람 배려도 안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다른 거 다 BTS도 잘 나가고 골프 여자 골프도 잘 나가는데 U20 월드컵까지 1등 해버리면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코미디언 대통령이 된 우크라이나도 좀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유대인 대통령 할렐루야. 그래요 진짜. 라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러면 라헬을 끝까지 놔버리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드디어 너무나 늦게 아이를 다 낳았어요. 이제 겨우 한 명을 낳는데 그 한 명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요셉.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가장 가까운 몇 안 되는 인물. 구약의 예수님처럼 여겨지는 요셉이 드디어 라헬에게서.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걸까요? 좀 제대로 좀 해줘.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아기도 낳고 이랬으면은 라헬은 그냥 하나님보다는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예요.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 즐거움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그 체험을 한 것이죠. 그때도요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때를 경험을 한 것이죠. 드디어 낳았는데 요셉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요 엄청난 피겨 엄청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안으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30의 총리가 돼서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고요. 젊었을 땐 성적 유혹을 이겨내고요. 고난 중에도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요. 비전의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잘 세워지지가 않죠. 네. 자, 이제 요셉이 태어났지만 나중에 팔려간 다음에 나중에 누가 라헬에게서 또 나옵니까? 네? 베냐민. 그래 맞아요. 베냐민이 엄마 라헬이 마지막으로 노산으로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름이 베노니에 베노니. 아버지가 이름을 바꿨어. 이름 자체도 슬프니까 아버지가 이름 바꿨어.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힘있게 해라 해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어줍니다. 자, 그렇게 돼서 12명이 찾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12명의 아들이 있고 12족속의 이름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는 빠져요. 이렇게 족속 중에서 좀 빠져가지고 특별한 임무, 하나님 업무를 맡는 그런 족속이 되어지고요. 12족속 이름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누구의 아들들이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아들들 반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급처럼 둘이 들어가요. 그 둘의 이름이 뭐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래서 므낫세 족속이 나오고 에브라임 족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빠졌죠? 요셉 빠졌죠? 다시 한번 족속 이름에는 레위도 빠지고 어떻게 해요? 요셉도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이 이걸 대체해서 열두 족속의 땅을 나눌 때 분할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을 잡았죠? 재미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야곱이 늙을 땐 굉장히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 예언적인 전망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야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요셉이 아들 두 명을 데리고 딱 갑니다. 아들 두 명을 딱 데리고 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요. 첫째가 누구라고요? 므낫세였고요. 둘째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요. 보통 오른쪽 손으로 기도해 주는 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럼 축복이 므낫세에게 가야 되잖아요. 므낫세에게 오른쪽에 서게 하고 왼쪽엔 에브라임에게 서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면서 형의 것을 차지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도해 줄 때 그럼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를 딱 해주려고 그러는데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기도해 버린 거예요. X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 이게 내가 좋고 네가 좋고 이걸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 한 단계 넘어간 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나도 안다. 딱 꺾어서 같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에브라임이 되고 싶으세요? 므낫세가 되고 싶으세요? 에브라임 되고 싶죠. 그럼 레아가 되고 싶으세요? 라헬이 되고 싶으세요? 헷갈리죠. 후손을 보면은 헷갈리죠. 후손 당장 보면 라헬 하고 싶은데 시간 많이 지나서 보면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가 오, 레아 편이네. 헐. 이게 하나님은 라헬 편이에요? 레아 편이에요?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는 항상 나라는 생각에 너무 매몰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너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두 명의 아주 흥미로운 분이 있어요. 서경조 목사님이라고 1907년도에 7인의 장로교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은 세문안교회의 협동 목사도 하시고 안국교회 목사님으로 지내셨어요. 누가 형이게요? 서경조 서상륜 중에서 서상륜이 형님이세요. 서경조는 할렐루야 서경조는 목사님이시고 최초의 7인의 장로교 목사 중에 한 명이 되시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서상륜은 이 좋은 리더로서 자리매김이 안 됐을까요? 서상륜은 이런 분입니다. 1884년도에 성경 보침으로 투옥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존 로스가 성경 번역할 때 한문을 한글로 도와줄 때 많이 도와줬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성경 번역이 어려웠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를 설립하게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14명의 사람이 언더우드와 시작한 게 이게 세문안교회예요. 그 옆에 있는 연동교회를 가서 또 많이 도와주면서 시작한 게 또 연동교회예요. 승동교회, 연동교회, 정동교회. 그때 당시에 많은 최초의 사람 세웠던 사람이 서상륜이란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세문안교회 장로 투표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결국 강경파의 의견에 밀려가지고 장로도 못 됐어요. 존경은 받았는데 장로가 못 됐어요. 장로가 못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은 부인이 둘이었어요. 할머니가 이 결혼하라고 막 해준, 예전에는 그랬지, 그냥 막 결혼하라 그랬지. 근데 첫날 밤에 소방 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성경적 원리를 딱 부딪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불평을 했고요, 아니게요? 자기 동생은 목사가 되어주고 지도자가 되어주고 막 이런 모습인데, 자기는 사실 한국계 최초의 일을 다 했는데, 모든 걸 다 했는데, 근데 밀려나는 거예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그 많은 일들을 섬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76세 때 돌아가실 때가 돼서 1926년에는요 자신의 원래 조그만 교회 소래교를 가서 그곳에서 섬겨요. 말없이 섬깁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도 하지 않고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면서, 첫 번째 아내 되시는 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잘못되어진 걸 알고 다 회개하고 그 여인이 슬퍼하거나 어렵게 지내지 않도록 자기 삶을 다 들여서 모든 재산을 해가지고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데리고 가서 도와줘요. 그러나 자기 가정은 그대로 지키시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참 이게 존중은 하지만 세울 수 없는, 지도자는 세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의 인물이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25회 정기총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기념비 비석 건립을 청원을 했고요. 한국교회는 이분의 삶을 기리기 시작했어요. 언더우드가 연생 말년에 그의 원래 고향집을 다시 사서 이분이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집도 사주고 그랬었어요. 그럼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 멋진 삶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 3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모세가 다시 열두 족속에 대해서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있고요.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고, 위에 보면 그렇죠? 요셉, 지파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열두 족속이 다 합쳐져야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피콜로가 역할이 적으니까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명한 번스타인 지휘자가 피콜로 뭐해? 나와! 나와 피콜로!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죠. 아니 나 없으면 좀 안 되냐고. 내 역할 없으면 안 돼요. 이 12개가 채워지지 않으면 구원 사역 자체가 완성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미 자체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열두를 다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열두를 합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기꾼이 이스라엘의 성자가 된 것처럼 이 열두 족속이 또 합쳐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예,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제한된 이 죄성을 가지고 우당탕탕 쿵쾅하고 시기와 질투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은 그로하여금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의 열두 족속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사도가 열두 사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란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문과 기둥이 있어요. 기둥은 어떻게 해요? 열두 사도의 이름이다라고 하고 문은 어떻게 해요? 열두 족속의 이름이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 안에 또 복음이 흘러갑니다. 12 곱하기 12가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은 어떻게 돼요? 14만 4천. 그게 이상한 수가 아니라 이 온전한 구원의 숫자. 온전히 열둘 열둘 다. 이 조그마한 몇 사람을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야곱의 열두 아들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온전히 메시아가 오신 예수 안에서 열방을 향한 디딤돌이 돼서 열방 전체로 확대되어진 구원의 계획. 온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열두 이 보석으로 만드는 성곽 얘기, 새 예루살렘 얘기, 거기에 기둥 얘기, 거기에 문 얘기, 열둘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느냐보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 그리고 실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 없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진창 같은 게 있어도 별빛처럼 빛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어떠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사용받는 그런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집안이 이래서 이래, 내 삶은 이래서 이래, 내 개인적으로 이런 스토리가 있어,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도리어 부족하고 약하고 깨지고 냄새나는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길 기뻐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 얘기일까요? 성경의 얘기일까요?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한번 쭉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며느리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기생의 역할을 했던 라합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일컫는 다윗의 아내도 있어요. 솔로몬을 낳았던 엄마.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훌륭한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은 야, 우리는 어쩜 다 커트라인 때문에 다 잘나세요. 한국 문화 중에 참 어려운 게 자기는 온전치 않으면서 상대를 너무 온전한 걸 요구를 해요. 너무 좋은 걸 요구해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좋은 장점이 장점되게 하는 우리 눈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할렐루야. 너무 완전한 것 찾다 보면 없어요. 나도 완전하지가 않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분의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엄마가 술집 작부였어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다섯 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회 선교 조합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한국 목사들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방지일 목사님, 태어나봤더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이런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쓰셨어요. 무디, 무학이었어요. 거의 못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열두 족속을 시작해 보면 멋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인정하길 축복합니다. 네, 인간적인 것 사실 메이크업 한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 다 메이크업 한 거예요. 민낯 보면 다 똑같아요. 사실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시기와 질투와 고통당함 이 모든 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프레드릭 맥비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한 대 묶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경의 이야기가 되니까 또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삶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내 얘기가 있고 삶의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고 넓은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에 동참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계획은 저기 어디 있는 한 가정을 구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인류 전체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즈음에 너희는 온 족속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 그대로 쓰실 수 있다 없다? 쓰신다. 깨지고 터진 모습 그대로 주님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사랑의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맡겨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